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썰레. 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썰레. 네, 안녕하세요. 서드릭 2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한 타임 늦는 게 되게 매력적이야, 우리 승찬이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토픽을 정하기 전에 우리의 아이디어 회의, 약간 진짜 생이죠. 생으로 아이디어 회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내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토픽을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오늘 할 것 같아요. 네, 아, 저번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벌써 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이제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1화 혹시 김승찬 씨 1화 들어보셨어요? 김승찬 씨? 1화, 네. 그 첫 부분만 좀 들어봤어요. 왜 전체를 다 안 들었죠?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나요? 아, 부끄러워가지고 다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듣다가 포기했어요. 네, 저는 근데 저 자신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 10번 정도 들어봤어요. 10번.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팟캐스트 지금 팟빵 올려놓은 게 155위를 했잖아요. 이야, 정말 영광입니다. 그, 뭐, 하트 좋아요나 구독도 나 하나 돼 있거든요. 근데 네. 155위가 된 거는 내가 10번 들어서인 것 같아. 아유, 네. 네. 그리고 그 댓글 중에 승환이 친구로 보이는. 아, 저 홍보도 많이 했어요, 되게. 내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내 인생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했더니 사람들이 그, 있잖아요. 뭐, 되게 좋게 얘기해 주시는데, 네. 그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링크를 딱, 뭐, 예를 들면 6시 50분에 줬어요. 네. 그런데 내 우리 방송이 40분이잖아요. 네. 근데 20분도 안 돼서 답장을 하는 거야. 방송이 좋았다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20분 만에 그거 판단하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뒷부분 되게 재밌었는데 왜 이걸 다 안 듣고. 아, 너무 속상하더라고. 네. 내가 포기하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뭐 초반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캐나다 사시는 분은 반응이 좀 늦더라. 그리고 승찬이 뒷부분 가면 반응이 잭깍잭깍 해주거든. 그렇죠. 네, 민감해인 얘기에서.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그리고 그때도 근데 우리의 플랜하고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게 네. 들으신 분들이 이게 뭔가 토픽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주제들을 어떻게 정해나갈 것인가 앞으로 이런 거로 오늘 아이디어 회의라는 에피소드 2로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팟캐스트 가 원래 그래 뭐 나쁘게 말하면 으흠. 우리가 계획을 다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중이에요 지금. 아유, 네. 네, 이게 언젠가는 뭐 좀 틀이 잡히겠죠. 네, 같이 만들어가는 팟캐스트. 네, 그래서 김승찬 씨는 혹시 우리 팟캐스트를 이렇게 지금 이제 2화짜리를 녹음하면서 혹시 뭐 하고 싶은 거라든가 혹은 내가 이런 플랜을 조금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저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네. 일단 가장 큰 생각은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단 좀 거대한 줄기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명이 친구로서 어떤 공통점을 가져서 하나 주제를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좀 무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가면 이제 그런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토픽이 떨어져가지고 네. 우리가 가진 에피소드만 계속 소개하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가 한정된 경험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김민철 씨는 뭐 그런 거 생각하신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약간 이런저런 거 생각해 보긴 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연애 쪽에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요 얘기는 우리끼리만 있을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연애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불편한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시도는 해볼 텐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사실 제가 연애할 때 약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호구 같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그 자신의 호구스러움을 어필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세상엔 저와 같은 호구들이 많을 테니 함께 한번 울어보자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김승찬 씨도 연애 스타일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좀 와. 호구스러운 면이 없지 않나 있네요. 그래요. 우리들의 네. 공통점이라는 건 결국엔 호구밖에 없는 건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기적으로 연애를 잘 못해요. 나쁜 남자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전 애시당초 연애 같은 걸 잘 못해요. 연애 제가 제가 지금 장기연애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어렵게 꾸린 거거든요. 정말 수많은 노력과 내가 수능 갈 때 연애를 준비하는 것처럼 수능 공부를 했으면은 네. 진짜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 네.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승환이 연애한다는 얘기에. 아, 네. 나는 되게 진짜로 난 연애에 있어서는 난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난 공부는 내가 날라리처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튼 그런 토픽도 생각하고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아이디어 회의처럼 이제 한번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저희가 써드레기 일단은 제가 잡은 기획적 큰 줄기가 이제 세 개의 코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써드레기의 강의를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직장인 잔혹동화 네. 마지막으로 내 친소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오늘 이제 지금 써드레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이디어 회의를 해보면 제가 써드레기에서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게 뭐가 있었냐. 이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잡고서 그거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 경험을 풀어내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에 대해서 토픽을 잡았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봤던 영화들 셋이 우리 근데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셋이서 영화 본 적 한 번도 없죠. 네, 영화를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봤던 영화 중에 인상 깊었던 거 김승찬 씨는 혹시 영화 본 것 중에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승환 씨랑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아,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내용을 한번 풀어봐요. 내가 저 제목을 맞춰볼게요. 약간 이모탭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고 사막에서 네. 차 타고 엄청 가면서 네. 물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 신경전을 벌이는 영화인데. 아그 나랑 매드맥스를 봤다고요? 매드맥스. 아, 매드맥스, 네, 맞아요. 매드맥스. 아, 그랬구나. 형, 매드맥스 혼자 본 거 맞지? 기억이 없는 걸로. 아, 아니야, 맞아. 예, 네, 기억났어요. 왜 매드맥스를 우리 둘이 봤냐면, 제 여자친구지, 이제 예비 신부가, 네? 피 나오는 걸 못 봐요. 아. 그 피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 피 나오는 걸 못 봐가지고, 그래도 아... 보고 싶으니까, 그때 김승찬 씨랑 같이 봤던 거 같아요. 어허. 그래가지고, 아, 맞아. 이거 무슨, 왕십리인가 뭐 이런 데서 봤던 거 같은데. 뭐, 하여튼. 그쪽 근처에서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매드맥스를 봤었는데 매드맥스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둘이 영화 보러 갔던 거랑 저는 이제 혼자 보러 갔던 영화도 있었고 네. 그 영화 보러 갔는데 너무 영화가 엉망이라서 옆에 자리 아줌마가 화낸 적도 있어요. 나한테. 괜히 나도 화나는데 내가 네. 이거를 7천 원이나 주고 이거 와서 막 되게 엄청 속상하고 있는데 또 옆에 아줌마가 뭐라 그래서 되게 짜증 났던 기억도 있고 하여튼 네.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썰을 좀 푸는. 그러면서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그걸 이제 감독적인 어떤 뷰, 뭐 감독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거를 막 하다가 이 친구가 요즘은 감독을 지가해요. 그래서 무슨 그 광고 같은 거 하고 광고 같은 거 이제 PD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영상 프로듀서들이 이제 예를 들면 처음부터 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영상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서 네. 마지막에 가는 게 거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런 식으로 지금 스텝을 밟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걸 좀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영화계란 이런 거고 또 이제 제 여자친구가 약간 예술 쪽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CJ가 가지고 있는 힘 또는 CJ가 가지고 있는 약간 적폐적인 모습 이런 거 네. 그리고 배급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화를 고르는 법 뭐 이런 것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또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뭐 김승찬 씨는 혹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드레기에 있어서 토픽을 하나 정한다면 자신이 자신 있게 딱 할 수 있을 만한 토픽이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다른 분들이 안 가진 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캐나다에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뭐 캐나다 라이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그러니까 김승찬 씨가 그리고 이민 그러니까 아예 국적을 조금 이제 바꾼다든가 혹은 영주권을 따내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뭐 진행 상황이 있거나 이러면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셔야 돼요. 그 뭐지 리액션은 항상 단답으로 하면 안 돼요. 네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다 못해 내가 한 말을 반복이라도 하라고. 이게 아주 방송 기본이 안 되겠구만. 어? 같이 만들어가는 팟캐스트. 네, 그래. 성장하는 팟캐스트야. 기억해.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라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김민철 씨는 그러면은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뭐 김민철 씨는 그러면 혹시 뭐 생각해둔 토픽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그런 것도 어때 본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래도 셋이서 여행도 많이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갔던 여행에 대한 그렇죠. 뭐 여행. 굉장히 클래식하지만 뭐가 됐든 되게 보장해주는 그런 거죠. 실패할 확률이 적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셋이서 여행 갔을 때 뭐 하고 놀 수 있을까. 저는 김승찬 씨랑도 여행은 간 적이 좀 있어요. 국내 여행도 갔었고 그렇죠. 그 김승찬 씨 기억나나요? 우리 그 네일로 비슷하게 해서 갔었잖아요. 그 랜덤 여행. 네, 저희가 첫 번째는 모르겠는데 자전거 여행도 한번 갔었고. 맞아. 그 힘들었죠. 이후에, 네일로 여행도 한번 갔었고. 그 되게 뭐 제가 컨셉 같은 거 잡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네일로 여행까지는 아니었고 제가 네일로를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서 네. 김승찬 씨랑 그 네일로로 유명한 도시를 가보자. 근데 그냥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랜덤 여행이라고 해서 거기 버스 터미널 가서 좀 하나 골라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도시로 갔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도 여행했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게스트하우스 예찬론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혹시 뭐 김승찬 씨도 뭐 아니면 뭐 김민철 씨 뭐 다른 토픽이나 이런 건 생각한 게 있나요? 사실 뭐 또 제가 이제 그래도 약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강 지식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넘어간 이 나이 슬슬 한두 군데씩 이제 아프잖아요.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김승찬 씨 아픈 데 없어요? 건강 물어보는 친구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 오늘 약간 목소리 컨디션이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날씨가 좀 추워져서 좀 목이 잠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지난 방송 때만 해도 제가 반팔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때 딱 사진 보내준 거 보니까 김승찬 씨는 패딩 같은 걸 입고 있더라고요. 캐나다가 춥긴 춥구나. 그래서 김승찬 씨, 거기 그러면은 지금 캐나다 날씨가 좀 어떤 편이에요, 거기는? 뭐, 아직까지는 뭐 한국에 비해서 엄청 다르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는데 좀 쌀쌀해진 편이긴 하고요. 문제는 이제 12월 1월 정도 돼야 엄청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집에서 이제 그 기숙사 같은 데서 이제 그 벽난로 이렇게 해놓고 약간 느낌은 그런데 벽난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책 읽고 이런 거예요? 눈치 있네요. 부럽다 부럽다. 벽난로는 아니고 이렇게 히터가 있어. 라디에이터? 바람이 송송송 나오죠. 똑같네요. 똑같아. 사는 건 똑같구먼. 캐나다나 한국이나. 하여튼 뭐 혹시 김승찬 씨가 생각한 다른 토픽은 없었나요? 우리가 서드렉이라는 제3세계 강의라는 어떤 내가 강의할 만한 부분. 네, 그래도 우리가 나름 교육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팟캐스트가. 그쵸.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아직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뭐 깊이가 좀 얕을 수는 있겠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뭐 약사의 세계 아니면 반도체의 세계, 아니면 프로그래밍의 세계,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얕은 그 초심자가 접할 수 있는 지식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이 많은데, 저는 뭐가 됐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지금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개가 나눠지거든요. 뭐, 흔히들 뉴스에서들 많이 이렇게 들어보시는데, DRAM이라는 반도체도 있고, 플래시라는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흔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애플 같은 거 소개하면 뭐, A7 칩이니, A8 칩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뭐, 엑시노스 해서 이렇게 AP라고 해서 CPU 만드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카메라 센서 있잖아요. 그런 센서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냥 졸리는 컨텐츠예요. 저 잠깐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막 당신들한테 막 VRC 어떻고, VDD가 해가지고 뭐 2. 몇 볼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트랜스퍼가 돼서 뭐 이런 거 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차라리나 상대성 이론을 말하는 게 더 편해. 이거 심해 방송인가요? 잘 자라고 할 것 같은데. 좋네. 한 새벽 2시쯤에 들으면 막. 잠 안 오시는 분들. 불면증을 치료해주는 팟캐스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전기와 전류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게 쉽게 설명하면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애들 수가 몇 명일까? 뭐 이런 거거든요. AC, DC. 애들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다 미끄럼틀에 멈췄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막 이런 건데. 나 그걸로 전기를 설명하는 거 자체도 난 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얘기고 딱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자니 너무 엉망이고 이해를 그렇다고 어렵게 얘기하자니 못 알아들을 거고. 그쵸. 그래서 좀 고민이 많긴 해요. 기술에 대해서 한다는 게. 김승찬 씨는 만약에 코딩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 옛날에 코딩 관련해서도 잠깐 제가 원래 그 코딩 쪽에 그런 학회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코딩이 이게 초반부터 이게 그게 있어요. 커리큘럼이. 네. 근데 이제 중간에 클래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포기해요. 어... 그래서 그 이후에 직접적인 코딩도 못 해보고 이런 수업 듣다가 아, 나 이거 못 알아듣겠는데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공대생인데도 다들 어렵나 보네요. 그래서 쉽지 않은 되게 그 김승찬 씨 전에 그 전화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팟캐스트 듣다가 어려웠다고. 그 기억나세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럼 또 혹시 뭐 다른 뭐 코딩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뭐 전문 분야. 내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서드렉으로 할 수 있다. 뭐 아까 말했던 그 뭐 캐나다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 제가 뭐 전문적인 분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어떤 루트가 있는지 그런 건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20대, 30대 넘어가는 그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네. 그리고 어떤 삶 네. 그리고 뭐 어떤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건데 한번 일단은 뭐 저희는 그렇게 멀리 보는 팟캐스트가 아니거든요. 당장 오늘 보라 오늘 사는 팟캐스트라 네. 일단 떠오르는 대로 몇 개 해보는 바로, 걸로 그냥 바로 다음 주 주제가 필요해요. 다음 주 주제 그러게요. 우리 뭐 다음 주 주제는 뭐 하죠? 그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 중에 김민철 씨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요? 네. 사실 다 막막합니다. 다 막막해요? 네. 김승찬 씨는 뭐? 김승찬 씨는 뭐가 제일 이제 영화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무난한 거기는 하죠. 다들 보는 거니까. 괜찮죠. 저는 그래서 아예 좀 아니면은 되게 이제 좀 이거는 다른 팟캐스트들도 많이 하는 거기는 한데 네? 그 얼마 전에 그 블레이드러너 개봉했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어떤 생명과학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꽤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안에 그런 질문 인문학적 질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인간과 그 복제 인간 사이에 그 인권과 우열 뭐 이런 게 있는 거냐 혹은 뭐 이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는 게 뭘까 앞으로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뭐 어떠한 우리를 복제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도 인간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떠한 그 물체로 대접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매우 철학적인 토론이 되겠는데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게 블레이드 러너가 이제 1편 2편이 있는데 1편이 2019예요 내후년인데 그 60년대 리들리 스콧이 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2019년쯤에 이렇게 되겠구나 싶어서 만든 건데 그 내용에 대한 해답을 요번에 2049로 해서 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영화를 소개하는 거 느낌으로. 영화에 대한 제3세계 강의 이런 식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강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근데 좀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워낙 영화 관련한 팟캐스트가 많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영화를 우리한 그냥 지극히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김승찬 씨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캐나다에서는 네. 그러면은 영화 보시면 그냥 자막 없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읍스.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Can you speak English? 영화관 가면요? 응응. 그렇죠. 영화관 가면은 자막 없이 봐야 되는데 아직 영화관을 가보진 않았고요. 하긴 그 요즘은 또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그냥 네이버 같은 데서 사서 보실 수도 있긴 예, 하겠네요. 예. 그 대신에 예,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다 자막이 나오거든요. 좋다. 무슨 한국어 자막이 나와요? 한국어? 아니면 뭐 영어로 자막이 나오나요? 아니요. 영어 자막이 나옵니다. 영어 자막이. 그래서 그 영어 자막 보면서 이렇게 독해를 하는 거는 영어 자막이 이번에.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는 일단은 서드렉 제3세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대한 얘기. 네. 그 뭐 영화에 대한 것도 이제 특정 영화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 업계에 대해서 내가 들었던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감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이런 거 들었던 얘기. 이런 거 조금씩 얘기를 한번 해 보는 네.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뭐 그럼 다음 주 영화로? 좋습니다. 김승찬 씨는 어떠세요? 영화로 하는 거.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는 제3세계 강의는 영화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걸로. 그 어떤 영화를 할지는 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요. 아, 뭐 예, 영화를 특정하지 않아도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그러면 요 서드렉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는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오늘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갈 두 번째 코너 이제 그 직장인 잔혹 동화로 넘어갈 텐데. 네. 아, 오늘 이 대본은 김민초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김성찬 씨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정말 잘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고서 딱 그 정확한 감상평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이번에 잘 들으세요.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두근두근. 옛날 옛적에 신데렐라 사원, 개모부장, 짝언니 대리, 큰언니 과장이 있었어요. 신사원은 경력직 입사자로 개모부장의 파벌에는 들지 못했어요. 어머, 신사원은 회사가 잘 안 맞나 봐? 아, 그냥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다른 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전 부서가 참여하는 송년회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송년회의 가장 큰 핫 이슈는 회사에서 가장 잘생긴 마케팅팀 왕자님 대리였어요. 짝대리와 큰 과장은 왕대리와의 대화를 위해 업무 시간에 구두도 사고 드레스도 샀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 사원은 빗발치는 업무로 우울하게 밤 10시가 되도록 사무실에 남아있었어요. 그때 동기 요정사원이 옆에서 다가오더니 나도 못 가고 너도 못 가는데 너라도 행복해라. 이름 두고 가. 내가 다 할게. 라고 말하며 신데렐라 사원을 떠밀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대망의 송년회 자리. 뿜뿜. 신데렐라 사원은 왕자님 대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는 왕자님 대리. 신데렐라 사원은 큰언니 과장에게 왕자님 대리는 오늘 못 오셨나 봐요. 아까 작언니 대리랑 커플한다고 가던데. 자, 회식 규정상 12시를 넘기면 안 되니 금일에 송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 들렸어요. 결국 신데렐라 사원은 왕자님 대리와 말 한마디 못해보고 두 달 후 짝언니 대리와 왕자님 대리의 청첩장만 달랑 받을 수 있었답니다. 끝! 어떠세요? 예, 지금 나는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지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난 항상 부끄럽습니다. 전 되게 재밌는데 이번엔 전달이 좀 잘 됐고 네. 아무래도 신데렐라 이야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기승전결이 있어서 좀 몰입이 되는데요. 퍼뜨졌어, 퍼뜨졌어. 연화성. 근데 항상 우리가 말하지만 김승찬 씨의 이 사람 좋은 말, 아, 이거에 속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여우 같은 놈. 사실은 뭐 별로 안 좋은데 막 괜히 우리들 우울할까봐 네. 좋게 말해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 이번에 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회의를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회의를 해보면 이 직장인 잔혹 동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토픽을 잡아서 하루에 하나씩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신데렐라 이야기에서의 그 토픽은 이제 네, 야근이었죠. 네, 야근 잔업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야근도 많이 하고 회사에 행사가 있어도 이제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일하느라 못 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것도 있어요. 야근과 잔업이 너무 많아지면 저희 또래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힘들고 일이 많은데 나는 언제 어떻게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김승찬 씨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비슷한 경험 없었어요? 저희는 뭐 야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 대신 회식이라는 시간이 참 잦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정도는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뭐 어떻게 사람 만나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됐든 회식이 많다는 건 네. 업무의 연장이죠, 사실상. 그렇죠. 내가 그 원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부터 쭉 모든 사람이 다 하면 그건 이제 사원 대리 입장에서는 거의 뭐 업무거든요. 그렇죠. 갈 수밖에 없고 분위기도 약간 힘들고. 네. 혹시 뭐 김민철 씨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의 입장에서 네. 거기서도 야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그래도 확실히 일반 회사원님들보다는 역시 야근 같은 건 매우 적은 편이긴 하죠. 그러면 야근이 없으면은 보통 그 퇴근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퇴근 이후의 시간은 근데 생각보다 약간 제가 있는 직업이 겉보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서 있는 시간도 많고 말하는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첫 두 달 정도는 일이 끝나도 거의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쓰러져 자거나 최근에서야 이제 겨우 이제 사람들 좀 만나거나 아니면 운동 좀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약국이라는 거의 특징상 회사는 안에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 부서랑 뭐 협업을 하고 요 부서랑 협업을 하고 이러다 보면 발이 넓어지다 보면은 이제 조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내에서 연애를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약사라는 거는 그래도 약사 사회에서 막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 약국에는 몇 명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약국만 하더라도 이제 한 5명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왕자님들이와 이런 신데렐라 사원의 로맨스를 꿈꾸는 것처럼 어떻게 사내 연애에 대한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전혀. 사실 내 천국을 찌르셨어요. 네. 네. 약국에만 있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그 한정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들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수한 일도 좀 많았었고 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옆집 네. 병원이랑 조인도 해서 놀기도 하고 그랬죠. 그 김승찬 씨는 그러면은 혹시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약간 썸 탔던 사람 없어요? 아니면 관심이 있었다. 요 사람이랑 한번 밥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네. 회사 생활하면서요? 네. 안타깝게도 저희 회사는 되게 작은 규모에서 한 100명? 아니 80명 정도. 그래서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큰 데를 다니는데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회사 규정이 네?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성적인 거랑 관련이 되면 그냥 오케이. 곧바로 퇴사인 그런 회사라서 이것만큼의 핵심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정말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거라 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한 연락을 잘못하게 되면 퇴사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알고 사람들이 서로 신고하는 건가요 혹시? 그 여자분이 불쾌해서 네. 인사팀에 말하면 일단은 권고를 받아요. 퇴사를 하시던가 네. 부서 이동을 하던가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뭐 발이 넓어지고 싶고 이 회사에서 뭐 얼마나 뭐 많은 사람을 만나겠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연락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나 홀로 사는 게 낫다 이런 생각 때문에라도 전혀 이런 건 없기는 했어요. 좀 무섭긴 하네요. 근데 소문은 돌아요. 누구랑 인기 있는 사람은 항상 인기가 있어. 그렇겠죠. 그래서 또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불나방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소문은 많이 들려요. 막 누가 누구랑 봤다더라. 누가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더라.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성 관계사에서는 약간 진짜 개인적인 연락은 하기 힘들겠네요. 근데 또 뭐 피해서들 자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몇 명은 또 하고 그래서 한 걸로 토대로 나중에 뭐 한 1, 2년 지나서 갑자기 결혼한다는 커플들도 있고. 혹은 네. 본인들이 알려주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사내 연애는 항상. 그렇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서 공공연한 비밀 이런 느낌으로 유지되는 커플도 꽤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쯤에 아 그렇구나 하하 난 몰랐어 라고 하지만 다 속으로 생각하죠. 아이고 드디어 아는구나. 그 녀석들. 여튼 뭐 그러면은 만약에 김승찬 씨 같은 경우에 이 그 회사 송년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회식 자리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좀 마음에 두고 있는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송년회를 간다 아니면 어차피 회식 자리니까 안 간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뭐예요?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갈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야. 회식이나 뭐 야근 때문에 사람을 잘 못 만나는데 그렇게라도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죠.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렇네요. 많이 못 만났고. 근데 그러면은 그 야근이 많아서 일부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다닐 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야근 때문에 그 회식 같은 거에 참가를 못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나요? 김승찬 씨.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 야근 팀장이 야근을 하다가 네. 그냥 같이 회식을 하자는 분위기죠. 그래서 끌고 가는 회식을 못 가는 분위기는 없었고요. 오히려 회식을 안 가려고 야근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슬프다. 우리 오늘의 토픽은 야근이었는데 야근보다 무서운 회식이네. 네, 그렇네요. 더하나 바꿔야겠어요. 그러겠네요. 회식도 무서운 걸로. 아 근데 그 야근보다 무서운 회식을 뚫고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간다고 아까 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 이거 아... 좋게 포장합시다. 사람의 힘은 위대하다. 아... 네, 남자의 그런 본능은 정말 충실하다. 이런 걸로. 왜 또 본능입니까? 그 약간 네, 여자친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네, 본능. 네, 그런 게 있을 거니까. 네, 강한 열망.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렇게 회식을 막 주도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막 권장하지도 않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근을 더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가끔은 그것도 봤어요. 회식 자리가 있는데 네? 살짝 가기가 싫어. 그러면은 일을 천천히 해요. 아 일부러 그냥. 좀 해서 오늘 전 좀 야근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보통 회식을 뭐 6시에 출발한다 하면은 10시, 11시까지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은 7시까지 야근하고 가는 거지. 아이고 오히려 이득이네요. 그렇죠. 진짜로 일이 많아서 남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일이 많아서 남겨진 적이 있어요. 네네. 아 이거 오늘 진짜 못 끝낼 것 같은데 그냥 10시까지 하고 내일 좀 늦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어차피 회식 다음날은 사람들이 늦게 오니까. 네. 그랬었는데 그날 그래서 남아있는데 안 간다고 했던 다른 부서 과장님이 딱 6시 반인가 종 치자마자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분 일이 없었나 보다. 놀랐네. 6시에 다들 버스 타고 갔는데 나는 이제 10시까지 하게 생겼는데 그 아저씨는 간 거야. 그래서 하, 부럽다. 저렇게 살아야지 인생은.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그런 약간 꼼수는 우리 같은 대리나 사원급에서는 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겠죠. 제가 또 그런 것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갔잖아. 네. 그럼 다음 날 또 누군가 부장한테 알려줘. 아, 부장님 내가 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니, 그분 어제 그 로그아웃 시간 보니까 7시 반이던데. 아, 무서워. 지가 왜 로그아웃 시간을 봐? 아, 이런 게 혹시 파벌이라는 건가요? 아, 그게 파벌인지 아니 좀 약간 성격이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부서는. 예,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김승찬 씨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약간 꼬여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이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사실 저희는 그 아, 이렇게 정확하게 거론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가장 위에 있는 분이 모든 걸 파악을 하고 계셔가지고 무섭네요. 물어보지 않고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나 그거 비밀 알아요. 나는 그 뭐지 약간 행정 처리하는 것도 한번 TF라고 해서 태스크포스로 들어가서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거의 비밀은 인사팀입니다. 네. 오, 인사팀이... 보통 인사팀에서 출퇴근 근태 관리 같은 거 시간이 로그가 다 찍혀요. 그래서 로그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그리고 회식 같은 경우도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얘네 부서가 오늘 회식이었구나 네. 아니었구나를 아는데 네. 그러면 회식 있는 날은 근태를 이렇게 표를 이렇게 딱 줄을 세워보면 6시에 다 쩌라라랑 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7시 반에 나가 있어. 아. 그러면 이제 부장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은 어제 회식 안 하셨나봐요. 뭐 이런 식으로. 무섭네요. 근데 7시 반에 가셔서 일단은 업무가 좀 많았나. 그러니까 챙겨주는 척 하면서 다 이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야. 나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 예를 들면은 뭐 출근을 몇 시까지 이렇게 그냥 유연 근무제라 해서 뭐 몇 시까지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네? 출근 시간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경우도 봤고 진짜 너무 소름 돋네요. 응. 근데 이제 그 부장님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부장님이 들어도 뭐 야, 유연 출근제인데 뭘 이걸 하면서 그냥 메일을 지워버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쿨하시네요. 뭐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좀만 늦으면 들어가서 이제 면담하고 좀 늦으셨네요 어제 말하면서 막 본인이 없어서 뭐 확인을 못했어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분위기가 있겠군요. 그런 게 이제 또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아예 주는 그렇게 자동 메일이 가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회사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리더분이 다 알고 있었던 건 약간 그런 꼼수가 있었다. 사실 생각보다 이게 회사가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좋게 말하면 그거 나쁘게 말하면 약간 나치의 친위대가 있듯이 다 히틀러한테 보고를 했을 거잖아. 하일 부장. 하일 부장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여튼 뭐 그 정확하게 근데 또 안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회사들 중에 그런 데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야 그러면 뭐 벌써 뭐 순식간에 이렇게 두 번째 코너까지 열추. 아 근데 우리 아이디어 회의 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네. 그럼 혹시 다음 주에는 우리 뭐 어떠한 토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승찬 씨 혹시 생각하는 거 있어요? 말 나온 김에 회식을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식. 회식이라. 그럼 제가 또 이제 요 스토리 메이커니까 요 스토리를 회식에 관련해서 한번 네. 다시 잘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다 같이 회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코너인데요. 네. 이제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는 건데, 금주도 친구 섭외가 안 됐습니다. 친구가 아닌, 친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하지만 저희 네. 친구 있습니다. 아, 그 지난주에 김승찬 씨의 캐나다 친구까지도 확인을 하셨죠? 그러니까 네. 결코 우리를 동정하거나, 네. 슬프게 생각하거나, 우리를 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날 시간 없지만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네네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 같이. 가끔 카톡도 보내고. 네. 공정신고 정도죠.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근데 저는 아이디어 회의 중에 가장 진지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김승찬 씨가 생각했을 때 친구를 섭외한다고 했을 때 혹시 생길 만한 리스크, 위험성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없나요, 혹시? 친구 섭외가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랑 뭐 다를 수 있겠다? 뭐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떠한 친구를 섭외했는데 그 친구가 뭐 너무 수다를 좋아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이 네 명 만약에 세 명이면 네 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멘트가 겹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고. 네. 또 뭐 우리가 사실 내 친소라는 게 친구를 재밌게 얘기를 해서 친구들 이런 되게 뭐라 해야 되냐 에피소드 웃긴 친구도 있고 막 네. 재미난 친구도 있구나 하는데 막 괜히 막 쓸데없이 자기 얘기만 막 계속하고 이러면 솔직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친구인데 막 야 너 그만 좀 얘기해라 막 이럴 수도 없고 조금 민망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름하여 설명충 같은 친구들 진지충 막 이런 애들 설명충. 잘못 설명하고 잘못 진지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여튼 그럼 뭐 또 혹시 김민철 씨는 우리가 내 친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되는 어떤 위험성 혹은 요렇게 그 잘못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나요? 저는 사실 오히려 내 친소를 그냥 정말 자유분방하게 한번 섭외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그런 규제나 격정 없이 그렇죠. 흐르는 대로 한번 진짜 수다가 많으면 한번 가한대로 해보고 말 없으면은 한번 10분 동안 한번 말 없이 한번 진행해볼까요? 그 앞에 서드레기처럼 되지 않을까요? 네. 분명 친구를 섭외했다는데 친구 얘기는 안 하고 이미지너리 친구 상상 속의 친구인가 말하는 거야. 또 뭐 어떤 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의 정말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자유롭게 섭외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해요. 단순히 이제 회사나 약사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근황 토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을 것 같고 또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긴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딱 뭐라 해야 되냐 우리의 우정, 우리의 삶 이런 걸 하는 게 야 너 요즘 뭐하냐? 막 이런 거 하고 네 그렇죠. 그래, 요즘 뭐 고민은 없어? 막 야 나는 요거 좀 고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냥 친구들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뭐 네. 김승찬 씨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그냥 대중 없이 얘기한다면 일단 뭐 저희 방송 컨셉 자체가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컨셉 없이? 하는 가볍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그 김승찬 씨 왜 말끝이 이렇게 멀어져요? 자신감 없는 거예요, 지금? 준비할 시간을 주라고. 분명히 이게 헤드셋으로 되어 있을 텐데 마이크가 멀어져. 여튼 뭐, 저는 근데 하나 걱정이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네. 그냥 모든 친구를 불러서 한다라고 네. 하면은, 물론 친구들 중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끼리 만났을 때 재미난 친구들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비루한 시스템이더라도 앞에 마이크가 있고, 녹음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얼어붙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얼음꽁. 응,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 친구 재밌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라디오스타에 김생민 씨가 나왔을 때 네. 김생민 씨의 그런 재미난 컨텐츠가 분명히 있고 작가들은 그걸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사회자들이 그 김생민 씨를 이전 방식대로 너무 몰아붙이니까 김생민 씨가 좀 얼어가지고 그거를 잘 못 살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욕을 먹었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친구가 이러이러한 면이 재밌고 우리가 이러한 토픽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섭외를 했는데 와가지고 얼어가지고 생뚱맞은 소리 하다가 우리끼리 싸우듯이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 그게,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저는 이제 그 예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일본 예능 같은 경우에는 네. 방송이 하나 끝나면 그 후에 이제 품평회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대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듣고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는데 우리가 첫 회에서 조금 안 좋았던 모습이 약간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때 김승찬 씨가 막 우리가 말 끝을 잘 안 들린다고 제대로 말하라고 약간 혼내듯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상사님 선배님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끼리는 그게 상관이 없어. 근데 네. 청취자 입장에서 어 얘네 싸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야 지들끼리 사이 좋다면서 뭐 싸우고 이렇게 정리도 안 되는 방송이 어딨어? 말하면서 막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막 걱정이 돼요. 만약에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하면 그 이제 편집자 입장에서 진짜로 그럼 드러내야 되나? 친구를 없애야 되나? 초대는 했지만 방송에 왔단다. 그러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리스크가 있어서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카페도 있잖아요. 아, 그 카페 홍보를 잠시 해드리면 카페 저희 네이버 카페 써드렛 카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페.naver.com/3rdlec 써드렛 네, 써드렛으로 찾아서 들어오시면 그 카페가 있고 그리고 그냥 네이버에 그냥 써드렛 이렇게 치면은 일단은 글이 나오긴 해요. 우리 사진들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셔도 되긴 하는데 아직은 네 일일 방문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여튼. 거기에 사연을 올리게끔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재밌는 점, 그 사람과 에피소드 이 정도를 사연으로 받아가지고 요거를 좀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사연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승찬 씨? 시청자와의 소통... 아, 시청자가 아니죠. 청취자와의 소통이 있다면 네네. 재밌게 그 반응을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취자가 그 사연을 보냈는데 뭐 우리가 아는 친구랑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도 또 그 비슷하게 재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좀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게 웹툰 중에 네? 약간 그 선천적 얼간이들 뭐 이런 것들이랑 그 생활툰인데 그 친구와의 에피소드를 주로 해서 하는 생활툰들이 있어요. 생활툰 많죠. 네. 네. 그런 코믹한 거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사실 그런 거 따지면은 뒤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플러스 이제 후배이긴 한데 한 친구를 더해서 우리 포켓몬 잡으러 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포켓몬 고우가 됐을 때. 네. 그래가지고 막 제가 운전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막 포켓몬 잡고 야 저기 포테라 왔다 말고 막. 네.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그때 깁스한 상태였는데 저를 버리고 가셨죠. 나 열심히 컸지. 나 버리고 너희들끼리 갔죠. 네, 김승찬 씨는 그때 여친이랑 싸우고 우울해가지고 숙소에서 안 나왔잖아요. 왜 여행 갈 때마다 우울하냐? 또 싸운 줄 알다. 뭐 그때 생각나요, 김승찬 씨? 아 그렇게 갑자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 까먹고 있어. 네 목소리가 딱 그 아 막 되게 좀 흑역사역지라는 익숙한 곳에 그런 게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 건드렸어요. 네. 그 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에피소드를 썰을 풀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연 받아서 그 에피소드가 이랬겠거니 저랬겠거니 하면서 사람이 없어도 친구를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철 씨?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받을 수 있고 확실히 청취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그런 거겠죠. 사연이 없으면 어떡하죠? 우리 방문자 맞아요.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엔 근 6개월은 없을 것 같은데 사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일 걱정돼. 내가 되게 그 슬픈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또? 네. 제가 지금 카페 만들어서 제가 카페 직이잖아요. 네. 카페가 네이버 검색에서 나오려면 네. 그 공개 카페라고 하는데 그 공개 카페가 되려면 네.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카페 회원과 일정 수준의 그런 글들이 있어서 그거를 평가가 완료돼서 딱 오케이 사인을 NHN 그 네이버에서 네. 오케이가 돼야지만 그게 딱 서버가 그 네이버에서 쳤을 때 그 카페가 떠요. 카페 글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확보를 못할까봐 난 제일 걱정인 거야. 우리가 되게 열심히 해도 청취자가 없으면 그 청취자가 특히나 카페에 안 들어오면 그 카페가 도저히 나오지를 않아.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아무거나 좋으니까 하나라도 글 써주세요.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1화를 그래서 10번 이상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김승찬 씨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해주세요. 1화 청취자 수가 몇인지. 어, 그런 것도 확인되나요? 그 될걸요, 아마? 그 가끔, 그.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네, 팟캐스트 네, 확인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11번 나오면 어떡하죠? 그나 우리지, 뭐, 그럼. 11번이면 심지어 내가 10번을 들었으니까 둘 중에 한 놈은 안 들은 거잖아. 그렇지요. 어, 아이, 너무 슬픈데. 어... 네. 여튼 그러면 친구를 섭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의견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김승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 섭외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했듯이 분명히 리스크는 있는데 네. 저희가 매주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번 네. 격주나 3주에 한 번씩 친구를 섭외해서 네. 예,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방향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친구를 섭외하지 못하는 날은 어떻게 그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는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뭐 얘기했던 어떤 걸 하면 되죠? 다른 친구의 얘기를 우리가 대신 끌어서 얘기를 하는 방향? 살짝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었어. 지금 되게 당황했어. 정보 찌르지 말라고. 네.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다른 컨텐츠, 친구 관련한 다른 컨텐츠로 좀 채우면 되겠다. 섭외는 안 되더라도. 혹시 그러면 김민철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은 우리 승찬 씨랑 똑같이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정도는 진짜 한번 친구 섭외해서 얘기도 듣고 또 어쨌든 그냥 사연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콘텐츠가 없다 우정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볼까요? 아니, 나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써드레의 가장 큰 청취자니까 네. 1화를 10번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해드릴게요. 애청자시네요. 네네, 애청자예요. 난 자신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155위. 네. 여튼 그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써드레에서 그 친구, 내 친소 부분에 저번 주에는 우리들을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 친구지만 말하지 못했던 부분, 예를 들면 나는 김승찬 씨의 이런 부분이 눈에 보였었고 그게 너무 걱정이 됐었다 한때는 그런 거랑 뭐 김민철 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니고 이런 장점이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난 되게 듣기 좋았는데 내가 한 얘기라 그런가? 난 여기서 약간 서로 진실 게임 하자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평소에 못하는 약간 우정에 대한 진지한 얘기,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나면 사실상 그 근황 토크를 가볍게 하지만 그렇죠. 마음속 깊은 얘기를 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남자들끼리기도 하고. 아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사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김민철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이미지지만 네. 오히려 너무 쾌활하고 발랄할 때는 친구로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이 친구는 우울할수록 밝아져요. 아유, 이런 개인정보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우울할수록 되게 굉장히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있잖아요. 내가 우울한데 밝은 모습을 하다가 가끔 이제 가끔 버퍼링이 걸리는 거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맞지 않으니까 네. 이게 약간 버벅버벅거리다가 이렇게 기쁜 게 표출이 되는데 이상할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민철이를 토닥여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가끔. 네. 혹시 또 이제 김승찬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나요? 뭐 우리가 사실은 요러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친구들을 케어해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없죠? 없지 너 생각 없었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정리해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찬스.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로.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승찬 군은 참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힘든 건 티나는 친구라서. 솔직한 친구죠. 네. 솔직한 친구. 민철이가 오히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약간 마음속 뒤쪽으로 좀 숨겨놓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꽁꽁 숨기죠 아주 그냥. 가끔 뭐 이렇게 좀 안쓰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 옛날에 얘기들을 나중에 풀어보다 보면은 또 맨날로 돌아가지 마라. 좀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10년 알고 지내니까 좀 중간중간 이벤트가 몇 개 있었어요. 거의 10년이네요 벌써.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민철이의 그런 어떤 가족의 슬픔을 토닥이기 위해 전주에 내려갔던 때도 있었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럴 때 봤던 민철이의 어떤 진솔하지만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부분,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했던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눈물바다가 될 것 같은데 또다시. 아, 제가 또 김민철 군을 한번 울려보도록. 부끄러워서 울 것 같아요. 아, 근데 승찬이 같은 경우에도, 네. 근데 김민철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몇 번 제가 이렇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네. 의외로 김승찬 씨는 그 가족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오픈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공과 사를 좀 나눈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가족과 친구는 별개, 별개로. 그럴 수도 있죠. 확실히 친구가 어떻게 보면 남이니까. 가족 이벤트를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서. 근데 약속을 했으면은 많이 개방이 됐을 텐데. 아니 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네. 한 번은 김승찬 씨의 집에서 제가 잔 적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되게 저희를 극진히 여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침상도 차려주시고. 네. 그랬는데 약간 그 모습이 그런 거 있잖아요. 김승찬 씨가 애시당초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서 어머님이 이렇게 김승찬 씨의 친구를 많이 만나보셨던 분이라면 요랬을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은 김승찬이 친구를 집에 우리 아들이 친구를 약간 되게 놀라신 것 같은 느낌인 거 봐요. 그래가지고 야 대학 가서 사귄 친구인데도 이렇게나 말해서 뭐 약간 고등학교 때는 한두 번 진실을 알려주세요. 진짠가요? 제가 느낀 게? 아, 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랑 이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약간 좀 무뚝뚝한 아들이었구만. 정신. 왜 그랬었냐면은, 네. 좀 부담을 저한테 많이 주시는 편이었었어. 아이고. 나 이 10년 만에 들어, 이런 얘기. 친구들, 그, 사람이랑, 그리고 가족이랑은 약간 분리해서 제가 이렇게, 그 관계를 가지고 갔었던 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김승찬 씨를 10분 이해하는 게 나는 아직도 부모님들한테 친구들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어 진짜로요? 아니 뭐 진짜로가 아니라 만나보셨어요 저희 부모님? 아니 한 번도 없어요. 김승찬 씨도 이름은 알긴 아는데 부모님이 약간 그 되게 뭐 기억의 저편에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차라리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는 학부모 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랑 안 친한 친구의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랑 친한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가면 그런 그 어떤 부모님들 간의 교류가 전혀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래서 대학 친구가 있다는 건 아시는데 누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시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이제 집에서 첫째고 약간 무뚝뚝한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오픈도 안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옛날에는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거가 점점 이어지니까 저는 집에 친구 데리고 오고 이런 거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도 너무 어색해서 심지어 이번에 이제 상견례 때문에 한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게 뭐 나의 또래를 부모님께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터놓고 하는 그런 시간도 좋지 않을까. 우리도 친구니까. 그쵸. 저는 이런 거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장 그 팟캐스트의 가장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우리의 우정을 위한 어떤 그런 거에 하고 가장 부합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니까 매우 부끄럽대요. 한 말에 얼어들고 있어요. 청취자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우정 방송. 부끄러워. 나 귀가 좀 뜨겁네. 그러니까 나 손발이 오그란다. 우정 방송이란다. 여튼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가끔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면 그냥 지들끼리 낄낄거리는 거니까. 그렇죠. 가끔. 그 여러분들도 뭔가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네. 친한 친구들이 서로 이런 시간을 가져봐 우리처럼 해봐라라는 식으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 이제 결론에 다가가고 있는데. 네. 이 내 친소의 다음 주 컨텐츠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승찬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다음 주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플랜이 있나요? 그래서 앞에 이 코너에 대한 얘기이신 거죠? 내 친소에 대한. 네, 그렇죠. 어떻게 시험적으로 친구를 한번 섭외해서 일단은 모셔보는 걸로 한 번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네. 네, 일단 모셔보는 게 한번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두 사람 정도를 생각을 해놨고, 네. 얘기를 좀 해놨어요. 그럼 뭐, 혹시 김민철 씨는? 저도 일단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지 않, 이런 느낌이죠. 그럼 다음 주 일단은 그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이제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좋아. 네. 써드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3세계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썰을 푸는 건데 네. 다음 주에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매주 하나의 토픽을 전행해서 하자. 좋습니다. 라는 게 결론이고 네. 두 번째 이제 그 잔혹동화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직장인들의 패습에 대해서 하나에 대한 토픽을 잡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동화도 짜고 그 동화 내용에 대한 썰도 하나의 토픽으로 하자 해서 다음 주 토픽은 우리가 회식 네. 회식 문화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내친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친구들을 소개하는 건 친구가 있건 없건 하는데 네. 다음 주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사람을 섭외해보자 라는 걸로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팟캐스트를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난 모르겠어요. 이 팟캐스트를 들을 때 사람들이 재밌을까? 원래 첫째는 내가 좀 헛소리도 많이 했어. 되게 예, 재미를 위해서. 근데 이게 너무 우리 진지하게 회의한 것 같아가지고. 아유, 솔직히 오늘은 좀 많이 진지했어요. 응, 우리끼리 그 사실 앞부분에 방송 직전에도 살짝 러프하게 회의를 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약간 심화 버전처럼 느껴져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뭐 그래도 일단은 우리한테는 유익했다. 어차피 아, 청취자 네. 없는 방송 나 혼자 듣는데. 내가 이거 10번 들으면 되잖아. 우리 155회 유지하자. 내가 10번 들을게. 너네들 좀 들어. 알았지? 네. 큰일 나네요. 청취자 없는 방송. 네, 청취자 없는 우리만의 방송. 우정방송. 네, 우정. 여러분, 근데 나 부탁 좀 하자. 두 번씩이라도 좀 들어봐. 15번은 만듭시다, 우리. 네, 그렇게 해서 네. 일단 155일을 유지하는 걸로 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서드렉 다음 주에 또 한번 3회 네. 쌈박하게 준비해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다 같이 안녕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네. 안녕.